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이 23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란 평양에서 진행된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여러 나라 영화인들 사이에 친선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영화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체류 기간은 비록 짧았어도 축전 참가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영감이 돼 세계적인 비약을 일으키며 세계를 놀려오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가 가히 둘이의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심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원수가 각계에서 계시기에 인민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편지란 가장 존경하는 원수가 각계에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